친애하는 국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한 목소리로 나라를 잘 이끌겠다던 지금까지의 대통령. 약속을 지키기커녕 결국엔 다 조통령. 윗물이 똥물이니 아랫물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멀쩡한 이들의 속을 썩여 어르신들 입에서 날마다 사기치기 딱 좋은 나라다. 입에 침이 마르게 외치고 사람들은 서로 등을 치고 믿음보단 의심 많이 가득해 하루하루 먹고 살긴 정말 빠듯해. 호대만 멀쩡한 정정당당 코리아 현실은 바로 이 족같은 꼴이야. 진실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 것이 현실. 마치 이곳은 거짓된 사진을 현상시키는 암실.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진짜와 가짜 아무리 바짝 정신을 차려봐도 다 자력쇼와 같아. 앞에서 눕고 뒤에선 발꿈치 물어뜯고 그렇게 가면은 쓰니가들이 판쳐 여기저기 살려달라 소리쳐. 하지만 나마저 내 목숨 살리기에 바빠 결국엔 그들의 목을 꺾어 진실의 꽃은 더 꺾여. 민주주의는 어렵고 강요할 수가 없이 세상 속에 착한 척은 언제나 손해. 너에게 필요한 건 토끼를 푸면 똘끼 하루빨리 억지로 웃는 법을 배워 사람들을 옆에 당장 세워 서서히 단물을 빼 그리고 네 인생에 보태 인정사정 봐주다가 네가 무너져 어차피 해가 떠도 어둠뿐인 세상 믿음이란 없어.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, 민주주의는 어렵고 강요할 수가 없이 민주주의는 어렵고 부정부패를 결심했어. 과 화제를 안겨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다짐을 합니다.